손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오,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낯선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오,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 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난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뚜루뚜루 낯선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오,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선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낯선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오,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내요. 낯선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오,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낯선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선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오,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